우리의 대륙간 탄도 로켓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 성공과 관련한 글을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신문 르몰과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가 4일과 5일에 게재했습니다. 한편 캄보자 국가라디오 방송과 자버뜨라 꼼소몰스카야 브라우다 제브리 대회 이륙구 축구 블로그스포트 룰을 비롯한 러시아의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최근 세계를 뒤흔든 뇌성, 정의의 승리, 조선의 선물 등 제목의 글들에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성공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